1월 2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뜨란 지기 백두현입니다. 도로와 아파트 화단, 상가의 지붕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눈이 내려서 그런지 좀 더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분들이 계시죠.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 노인분들, 홀로 밥을 먹고 있는 청년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또 고아, 미혼모들,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만큼이나 사대찬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 가지 장애물과 환경, 어려움, 빈곤이 있지만 가장 큰 빈곤은 관계의 빈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이때입니다. 외로운 이들의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주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마음을 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이 뜨란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동 라이브 워십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심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로가 주 보상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제23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PD 특별상곡을 받은 곡이죠. 안중현입니다. 주님 나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나오라. 연약하고 아픈 마음, 미련하고 모진 마음,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내 마음에 주님 말씀하. 왜 사랑하나요? 이런 나는 나도 미운데 노력해보지만 또 애써보지만 도저히 난 안 되잖아요.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토클리시의 수강권. 상품 협찬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뜰 안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랑의 뜰 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에 좋은 대두를 갈아 반죽해 오븐에 구운 영양 간식 소이조이와 수학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새로운 수학 학습법 횡단수학의 태블릿 PC를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성 유성 자 구성 유성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 시간 정혜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전 늘 행복합니다. 아니 네.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네. 에너지가 넘치세요. 저 밤에 안 보셔서 그래요. 그래요? 네 아침에는 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회생했다가 네. 예, 저녁에는 장렬히 전사하는 걸로 네.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열악한 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구성 뉴성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 찬송과 경음악을 네. 오늘도 많이 추웠나요? 네 경음악을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을 네. 맞춰주세요. 네 가사 말고 제목입니다. 찬송가가 흘러나올 겁니다. 자, 오늘 추워서 그랬나? 라고 하셨는데, 오늘 네. 대한입니다. 대한. 네, 대한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월 20일 대한, 절기상. 네. 자, 오늘 어떠한 곡으로 함께 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 저 방금 정답 말할 뻔 했습니다. 그래요? 이 곡이요? 라고 할 뻔 했습니다. 네. 자,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제주도 숙박권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반응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자, 그럼요. 많이 뜨겁죠. 네. 오늘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네, 가족들과 함께 네. 제주도로. 근데 조금 따뜻한 남쪽 나라잖아요. 네, 조금 따뜻하죠. 조금 많이 따뜻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자, 네, 아, 이 찬양은 쉼이 있는 찬송이죠. 그렇습니다. 쉬죠. 네. 푹. 네. 네. 자, 쉼이 있는 곡이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네, 저 여러분들 네. 제주도 보내드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 이 곡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이 곡의 작사가인 커싱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분은 가족의 종교적인 영향을 따라서 유일신도로 성장을 했지만 청년기에 성경을 읽고 바른 신앙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네. 18살에 목사님이 되기로 서원을 하고 또 목사님이 된 후에는 미국 동부 지역 쪽에서 20년간 목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870년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매우 상심을 하다 못해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끝내 반신을 못 쓰는 불구가 네. 되시고 말았습니다. 예. 더욱이 커싱 목사님은 목회 사역 도중에 성대 이상이 생겨서 대중 앞에서 크게 설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예. 그래서 부득불 강단에 떠나게 되었지만 커싱 목사님은 이런 치명적인 비극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로 나날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에도 하나님의 다른 섭리와 계획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찬송시를 써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하는 생각이 네.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찬송시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눈부신 감정과 재능을 부여하셨고 주옥 같은 시들을 써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찬송시는 옛날 자신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로 시작되는 시편 17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옛 설교 내용을 상기하면서 3절로 된 이 찬송시를 단숨에 쓰게 되었는데요. 예. 이 시편은 사실 다윗의 기도이잖아요. 네. 여기에 그 눈동자 같이라는 말의 이 눈동자는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조그만 사람, 곧 사람의 눈동자 안에 비추인 그 상을 말한다고 해요. 예, 예. 성도는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인 만큼 하나님의 눈에 비추인 눈동자인 셈인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신념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정말 간구할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신념과 그 용기가 육적인 것이 아닌 만큼 교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겸비하게 의뢰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연이 있다라는 것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되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꼭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이 네.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굉장히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체험의 어떤 믿음의 신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네, 이 곡의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한번 직접 들어보죠. 우리말로 네.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찬송 나가는 중에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끝나고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습니다. 아. 자, 이 곡이었습니다. 정답은요?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였습니다. 자, 정답 발표해 드렸는데요.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날개 밑에 오늘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랑에서 네. 우리는 정말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네. 자체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송 뉴송 지금까지 정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영어 찬송 함께 들으셨고요. 2704님, "사랑하는 딸 예슬이 생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찬양을 또 박수치면서 따라 부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프닝에서 아파트 앞을 치고 계신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유자 한 잔이라도 타서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방송 듣게 돼서 행복하네요 라고 글 주신 분 계시고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사랑의 딸 안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눈처럼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셨네요. 주리의 음성으로 천 번을 불러도 오늘 마지막 끝찬양입니다. 이어서 마더와이즈 함께합니다. 행복한 주말,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드란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